드럼 소리 나죠? 그럼요, 소리 나죠. 네, 드럼 네. 한번 쳐보실래? 네? 아, 전 됐어요? 드럼. 아, 드럼 못 쳐요, 저. 어우, 멋있네. 저 이렇게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이 참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김정 씨도 잘 하잖아요. 아, 저는 악기 못 하죠. 저는 네. 그냥 흉내 내는 거고. 네. 진짜 이렇게 즉흥해서 막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아, 부럽더라고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배운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해보세요, 열심히 한번. 바지나 좀 기부세요. 악기 배울 시간에. 자, 어찌됐든. 예, 뭐 그럼 리플해 주세요. 한번 사연을 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필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구민여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꽃다운 20살 대학교 1학년생인데요. 제 고민은 아빠가 엄청 심하게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한창 분위기가 업되는 그 시각 9시만 되면 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빠의 낮은 목소리. 늦었다. 들어와라. 뚝!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여자분들이라면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늦게 들어오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은. 아유, 그럼요. 걱정이 네. 많죠. 걱정이 많아요. 뭐, 걱정이 안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 걱정이 되시죠. 네. 네. 다들 그러시죠? 그죠? 아닌가 보네. 다들 사진 찍으신다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네. 좀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네. 같이 좀 들으면서.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아까 여기 앞에 흰옷 입으신 우리 여자분께서는 사연을 들으시면서 아우 자기 살 만지면서 아우 내 얘기 같다 뭐 그런 아, 표정을 지으시는 좀 엄하신가 봐요. 되게 엄하신가 봐요. 네. 지금 10시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만 허락 받고 나오신 거군요. 그죠? 네. 오늘만 10시 후에 들어가서 된다. 다른 날은 몇 시까지예요? 통금 시간이 9시요. 예. 9시. 아, 9시. 저녁 9시에 들어가셔야 되는군요. 다른 날은 네. 주량은 얼마 정도 되세요? 주량은 아니 솔직하게 소주 한 병. 아, 소주 한 병인데 9시에. 힘들죠, 소주 한 병. 아, 왜 낮술 드시고 들어가실 수 있죠? 일찍 먹고. 예, 네, 리플 할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니, 왜냐면. 아니, 내가 그게, 뭐. 아니, 그게 리플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네, 갑시다. 나이트메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좀 고난이도인데요. 이 이름의 술집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세요. 술집 이름. 네. 교수님 댁. 그리고 늘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아빠, 나 지금 교수님 댁이야. 아빠, 오늘은 교수님 댁에서 모임이 있어요. 못 믿으시면 가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점원이 받으면 당연히 이러죠. 네, 교수님 댁입니다. 다음은 바른생활거리라는 분이 따라주셨습니다. 바른생활거리라는 분이 9시에 전화가 오면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 친구 집인데요 지금 9시 뉴스 막 시작했거든요. 마저 보고 들어갈게요 하세요. 뉴스 본다는데 혼낼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이너초밥이라는 분이 아이디를 따라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1시간 빠른 8시 뉴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다음 아까 윤도인 씨하고 의견이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어쩜 이리도 저랑 똑같은지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한 편 보시고 점심 먹고 놀다가 3시쯤 술집에 가세요. 잘 찾아보면 문연 술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6년째 낮술만 먹어서 이제 밤에 술 마시면 어색합니다. 주어진 안에서 최대한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아침 생활을 일찍 시작하시고 일찍 시작하는 9시쯤 돼서 들어가시는데 야 이것도 아버님 걱정 많이 하실 건데 야. 일찍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9시쯤에 들어오시면서 아버지! 그렇게 들어주시면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야. 오후 5시쯤에.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조금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한 7시쯤에 들어오는 거예요. 술에 네. 만취해서. 네. 아버지! 오늘은 술을 내가 좀 많이 먹었네. 이렇게 들어오면 오후 7시에 그것도 조금 그런데. 예. 그죠? 아, 어찌됐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이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다음은 피부병 통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피부병 통키. 아, 이분 자주 나오십니다. 통키가 네.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암 통키. 네. 피부병 통키. 피부병이에요. 예. 네. 이제 피부암은 조금 심했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피부병으로 이제 약간 글렁글러 귀엽잖아요. 통키가 예. 이렇게 슛 막 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병 통키로 바꾸시면 피부병 통키라는 분이 늦었다 들어와라 말씀하시면 대답하세요. 아버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아 이제 아. 어이 바로 치라는 거죠. 야. 어? 아버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을 네. 이루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 문자에 또 문자로 가시니까. 예. 다음은 그 꽃밭에서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뭐 이분 글이 아마 오늘 그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되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은 건 결혼해봐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6시예요. 밥해야 되거든요. 놀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가면서 밥하는 날에는 진정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그때 하루만이라도 일찍 들어가서 내 손으로 진지상 한번 봐드리지 못했나 싶어서 일찍 들어가서 아버지와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무척 행복해 하실 겁니다. 아버지 말만 나와도 눈물부터 나는 새댁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 그 자체로 진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지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예. 예, 이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동 씨였습니다. 예.